간직을 남긴 머리가 난 지겨운 것 같아서 좀 잘라내고 분위기만 더 바꿔봤을 뿐인데 너 때문에 달라진 줄 안단 게 어이가 없어 할 말이 없어 Just me baby 의심은 많아 관심도 많아 자꾸 내게 묻지마 But now it doesn't matter with you I'm done 널 위한 배려는 all stop I'm done 결국 먼저 뱉은 말 이제서야 어떤 사람인지 보여 아무 일 없던 듯이 밤을 It's a beautiful night 보여줬던 마지막 네 표정이 궁금해 뭐가 됐던 함께 그렸던 우리라는 그림 속에 적어도 그땐 거짓은 아니었길 바래 갑자기 아까운 거니 네 품에서 울고 웃었던 널 설레게 했던 다신 가질 수 없는 그 feeling 의심은 많아 관심도 많아 자꾸 내게 묻지 마 But now it doesn't matter with you I'm done 널 위한 배려는 non-stop I'm done 결국 먼저 뱉은 말 이제서야 어떤 사람인지 보여 아무 일 없던 듯이 밤을 It's so beautiful night But now it doesn't matter Night. 어쩌면 가장 아름다웠을지도 몰라 내게 빠져 피어나고 있다 I'm done 널 위한 배려는 all stop I'm done 결국 먼저 뱉은 날 이제서야 어떤 사람인지 보여 아무 일 없던 듯이 So beautiful night. It's so.